머릿속을 맴도는 silhouette, 그것도 봐도 안 지루해.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을 때면 난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. 너 때문에 잠을 못 자. 더 아름다워 보여 너의 이름조차. 숨 막혔던 몸, 그 목소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자꾸 떠오르니까. 괜히 아닌 척을 해봐도, 다른 여자들을 겪는지를 해봐도 잊혀지지가 않아 머릿속에서. 잠에 들지 못해 눈을 감아봐도 난 네가 자꾸 생각나. 네가 자꾸 생각나. 생각나. You're the baddest chick, oh. You're a bad chick, girl. Yeah. 생각 now. You're a bad chick, you're a bad chick, girl. I'm thinking about you, girl. 시도 때도 없이 다른 거를 하루 온종일 의미 없이 긴장감이 덜지. 혹시 알아 지금 이 느낌이 뭔지.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상상하지 영화 속 한 장면. 안 지워져 절대 나타나죠 내가 문을 열 때. 괜히 아닌 척을 해봐도, 다른 여자들을 겪는지를 해봐도 잊혀지지가 않아 머릿속에서. 잠에 들지 못해 눈을 감아봐도 오늘 네가 자꾸 생각나. 네가 자꾸 생각나. 생각 I'm thinking about you. You're a bad chick, girl. 생각 now. You're a bad chick, girl.